Hops News.삼성카드 13기 열린 멘토링 대학생 멘토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26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면접은 2024년 1월 11일 목요일부터 1월 12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들과 미래재단 홈페이지로 연락 바랍니다. 인더스트리 4.0 센터의 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관련 수요조사 실시 안내입니다. 조사기간은 12월 13일 수요일까지이며 대상은 서울 캠퍼스 학부생과 대학원생입니다. 본조사는 하이루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며 참여해주신 응답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인더스트리 4.0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동계 코멘토 직무부트 캠프 안내입니다. 위 프로그램은 5주 동안 3에서 7년 현직자와 함께 실무 현업 과제를 수행하며 직무 경험을 쌓는 온라인 직무 교육입니다. 모집 대상은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이며 모집 기간은 12월 1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리어 개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국내 주요 지표 금리도 뛰면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가 8개월 만에 다시 5%를 돌파했습니다. 덩달아 예금 금리도 오르면서 연 4% 이상 고금리 예금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압박을 하는 탓에 대출금리를 올려 예금대출 금리 차이폭을 늘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당분간 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직접 처방받지 않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 2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7시 50분경 유튜버 A씨가 방송에서 약물 같은 것을 먹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촌의 한 모텔에서 졸피뎀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한 A씨와 그에게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건네준 B씨를 이미 동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는 B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28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제하면서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으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1월 29일 수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김민주,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